멀어져가는 오후를 바라보다 스쳐 지나가 버린 그때 생각이 나. 기억 모퉁이에 적혀있던 네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내게 여름처럼 웃고 있는 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goodbye. 오래 머물러 주어서 고마워.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제 그 아주 어린 날 놀던 숨바꼭질처럼 해가 저물도록 혼자 남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미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이제 그